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플러스가 1일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. 사설은 괴뢰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반입하고 고의적으로 은폐시킨 데 대해 폭로하고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이며 악필하고 규탄했습니다.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국민을 기만했다고 하면서 사설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은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국방부의 악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